가리라. 고향으로 온 것처럼 산 넘어 강 지나 시골 마을 들려 계절이 흘려놓은 색채의 고운 추억 그네 농부인 아버지 그 곁에 엄마 있고 산비 알바 붉은 고추 인걸 불처럼 다고졌지 부사라 내 행인이 아직도 산다는 그곳 손에 잡은 것 버려도 못 돌아갈 리 없구나. 내 돌아왔노라 고향을 간 것처럼 강과 산은 있으나 도시가 된 마을 반변천에 담겨진 노을빛 예전과 같네 정겨운 이웃아 한바구슬 어디에 있나 철부지 아이가 흰 머리카락으로 안겨주는 서름아 저 사람 그 애가 아직도 살고 있는 곳 애타던 마음 잊어도 그리워 못할 리 없구나